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일준, 효쌤, 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금요일이 왔습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또 DJ 유민. 아.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에는 게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못 들었는데 오늘은 좀 유민 씨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휴가 때 뭐 하셨는지. 네, 그냥 친구들 놀러 와서. 목소리가 상당히 되게, 여자. 네, 여자. 저번에 월요일도 얘기했던 게 되게 이쁘셨어요. 친구도 되게 좋아하셨고. 네, 목소리가 또 여자스러워요. 네. 아니에요. 되게 여성 분위기가 되게 물씬 풍기는. 아이고. 네, 전,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딱 2주였죠. 로토루아랑 타우랑가 다녀오고요.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케이프레잉아 있잖아요. 네. 북쪽 제일 끝.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와우. 그래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파이아 들리고 케이블스베인가? 쪽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이 없던 낚시를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해 뜰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기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뭐 고기를 잡으면 가져올 만한 도구들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낚시만? 네. 근데 생각보다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걸로? 놔줬죠. 아~ 근데 엄청 컸어요, 심지어. 깜짝 놀랐어. 아깝다. 어차피 아깝다. 잡아도 그거 다시 풀어. 아, 그래서 주는데. 옆에 낚시하는 분들이 좀 낚시 그거 하는 걸 도와주셔가지고 낚싯줄 묶는 거 이런 거 알려줘서 줄라고 했더니 또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네, 풀어줬어요. 가져오지. 아까웠어요. 어디로 갔다면? 그냥 낚시 타우랑가에서 했거든요. 거기 개낚시도 유명한데. 꽃게. 네. 타우랑가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아빠 어디가 개낚시한 데가 거기잖아요. 아. 잘 됐어. 저의.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누가 제일 큰 거 잡나. 되게 포인트가 좋았나 보다. 네, 그러면... 되게 괜찮았나 봐요. 낚시, 저는 유진단 한 번도 낚시를 안 해봐서. 회는 뜰 줄 알잖아요. 네. 그럼 우리랑 같이 가죠. 아, 그, 좋죠. 우리가 잡을 테니까 나는 회를 뜰 줄 몰라. 아. 잘 뜹니다. 피는 뽑을, 피는 빼요. 칼로 이렇게 딱. 아, 저는. 다 잡고 내장 다 빼고 매운탕까지 끓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괜찮았는데. 시즌 1 시작할 때 네. 예준 씨가 처음에 물회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아, 좀 됐죠. 1년이라네. 1년 됐나? 벌써? 1년이 이제 돼가죠. 네. 아,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게 회를 네. 가져오시면 해준다드릴게요. 회만 아, 가져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언제든지 생선을 딱 가져와 주시면 제가 해 뜨고 숙성까지 시켜가지고 꾸들꾸들하게 맛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강원도 스타일로. 강원도 스타일. 네. 맛있겠다. 진짜 놓아주면서 너무 아까웠어. 진짜 아깝겠다. 진짜 아까웠어. 네. 일단 네. 오늘 또 우리 유민 씨 곡 또 소개해봐야죠. 네네. 총 12곡 준비했는데요. 아우, 되게 많네요. 곡 소개해드릴게요. 네. 닐로의 지나오다, 진명환의 나의 연약함,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송은정의 Pray For, 제니씨의 Praise the Lord, 마커스 커뮤니티의 줄을 더 알수록, 또 제니씨의 Waiting For Jesus, 유나의 괜찮다, 종영과 태연이 부른 Lonely, 마커스 워십의 나는 오늘도 가네, 닐로의 넋두리, 마지막으로 제니씨의 주와 함께 걸어가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제니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전에 한 곡 데려왔었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주와 네네, 함께 걸어가리.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네. 퇴근할 시간에도 됐네요. 네. 감기 걸리셨나 봐요. 아니, 알러지가. 아, 무슨 알러지요? 헤이피버. 헤이피버? 헤이피버 뭐예요? 있어요? 아니, 오늘 약을 안 먹어가지고 이래요. 아, 나 약 헤이피버가 뭐예요? 있는데 좀 주세요. 아, 약 있으세요? 네, 잘 줄게. 그니까 비염, 아~ 알레르기성 비염. 아, 어제 아, 약한 네. 거였거든요. 네, 그걸 헤이피버라고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또 우리 유민 씨가 준비하신 노래 들으면서 잘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네.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 날 또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효쌤, 유민, 유진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 모두 아시는 주님, 주님 나로 인해 매일 아파하시며 그분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아파하는 거 모두 아시고 내가 염려하는 거 모두 아시네. 내가 아픈 만큼 나도 너와 같단다.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시네.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난 너 하나만 필요하단다. 내가 길을 잃어 헤맬 때에도 주님 나의 손 놓지 않으시네. 십자가 흘린 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염려하지 말아라. 계획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 계획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길 예비하시네. 나의 모든 근심 염려 내려놓고서 오직 주만 따라 가리니 오직 주만 위해 살리니 오직 주만 살아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럼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커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용기 내 비춰야 할 길이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마음을 맞추는 가득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주의 사랑. 주 찬양해 간절히 기도드려 사랑해 주 그 크신 사랑 영원하리라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전하리라 생명의 지려 할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서 믿음으로 기도 드리며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님 새 힘 주시네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Baby, I'm so lonely, so 십자가 사랑 의지하라. 잘 지내니 잘 사는 것 같아 친구들에게서 네 소식을 들어 많은 날이 지나버렸지만 마주했던 시간은 마치 어제 같아 거니는 거리마다 자꾸 네가 생각나 언제쯤이면 이 시간이 무뎌질까 이제 와 뭘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너로 물들어 있어 모두 다 거짓말 같아 믿을 수 없잖아 아침 눈을 떴을 때 지금 이 모든 게 꿈이었음 좋겠어 되돌릴 수 있다면 네 손잡고 거닐던 나 그때로 단 한 번만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밤 지샜지만 이젠 네 소식을 들어도 난 괜찮아 너무 힘이 들 때면 가끔 너의 이름만 불러볼게 주님 찬양해 온 세상 만물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늘의 새도 저 백합화도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네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 외치리라 구원의 이름 예수 두 손 높이 들리라 주의 영광 위해 높이